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반미통일 선봉대가 12일 서울의 광화문 주변에서 집회를 가지고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쟁 망발을 거리낌 없이 죄쳐댄 미국 집권자의 입을 끈으로 비꼬로 메고 미국 깃발을 찢어버리는 의식을 통해 자기들의 반미 감정을 분출시켰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 반미 통일 선봉대는 미국 대사관에 항의문을 들이댔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화 실천 가족운동 협의회가 10일 서울의 탑골 공원에서 량심수 석방과 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1133차 모교 집회를 가지고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책동을 폭로 단죄했습니다.